오늘은 알베르 까뮈의 명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인간이란 죽는 것이다. 그러나 반항하면서 죽어야 한다. 운명과 타인,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저는 너무나 별볼 일이 없습니다. 그러나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저항해 보려고 합니다. 약자의 저항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